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회의 종객이라는 자가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는 망발을 한 것과 관련하여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3일 미 국회 상원외교위원회 동아태 분과위원장 코리 가드노라는 놈이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모독하는 못된 짓을 하였다. 정신병자 같은 가드노 놈이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는 악담을 죄치된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다. 미국의 정객들 속에 사물현상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 능력은 물론 인간의 채무마저 상실한 가드노와 같은 인간 오물이 섞여있는 것은 미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거부감이 골수에까지 들어차 대조선 제재 압박을 앞장에서 제창해온 가드노 놈은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림으로써 극악한 대결 광신자로서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냈다. 천만 국민이 태양으로 받들어 모시는 우리의 최고 존엄의 삿대질을 해야 되는 미치광이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징벌의 절추를 피할 수 없다. 이 자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린 망동에 대하여 몸소리치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